선생님들 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보는 저는 양고은입니다. 오늘은 문대걸 목사님과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 모시고 선생님들 7회 진행할까 합니다. 두 분 인사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대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네, 선생님들 7회는 문대걸 목사님을 모시고 참된 기독교 사상과 종교인의 자세,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7회는 총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대걸 목사님에 대한 이력을 이상훈 대표가 소개 바랍니다. 예, 일단은 문대걸 목사님께서는요, 1940년에 전남 진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55년에 군산 상업 기술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4년부터 65년 동안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에서 씨알 농장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70년대부터 73년까지 씨알의 소리 출판 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71년도 3월에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미국 산호세 크리스찬 대학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제 72년부터 2006년까지 정말 다양한 많은 목회활동과 사회활동을 같이 하셨는데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NCC 교회와 사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상임의장을 하셨고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 상임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 이력만 봐도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가 참 내용도 풍부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기독교계 운동의 거목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사회운동 전반을 함께 좀 얘기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번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목사님의 삶을 찾아보니까 실제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 국민학교 교장을 하셨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5학년 때까지는 정말 잘 살고 잘 크고 잘 공부하고 그랬죠. 예. 이제 6.25를 11살 때 네. 맞게 되는데, 형님이 연전 1학년이었어요. 네. 연희전문. 아, 예. 근데 철저한 사회주의자였죠. 아.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대체적으로 형들이나 누나들, 뭐 거의 형들이죠. 형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거나 그랬죠. 네. 아. 또 실제로 그런 선배들이 이제 애국운동을 했고 또 조국을 지켜냈던 거고. 네. 이제 그 6.25가 발발하면서 아주 우리 형들은 대부분 이제 못 쓰게 됩니다. 이제 형은 월북했고, 네. 월북을 했는데 그래요? 도중에 예, 북으로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6.25를 우리 고향에서 맞았으니까 형님이. 아. 방학 때 내려오자마자.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경찰들이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으로 가죠. 그런데 가운데서 메가드가 잘랐으니까, 이게 네. 서울 쪽을 잘랐으니까, 예. 남쪽에 있던 이들은 대부분 뭐 이제 깊은 심산으로 들어갔거나, 뭐 네. 자결을 했거나, 뭐. 그런데 이제 형이 그렇게 되니까, 국민학교 교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경찰서장에게 직결권이 있던 때예요. 재판 없이 그냥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형님을 찾아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찾아내기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역시 총살당했죠. 아이고. 형님은 북하고. 예, 그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도 가출을 하시고. 아. 네. 아. 예, 그때 내 동생들이 셋이었는데 네. 난 세컨드 아들이에요. 아. 이제 내 밑에 동생이 셋이었는데 맨 밑에 놈은 큰 엄마한테 가고 네. 그래, 둘은 12살, 13살 나던 2년 동안 둘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얻어먹었어요. 아.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전남 목포에서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얻어먹던 모습으로 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 얻어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인도해주마. 어. 내 말 들을래? 그러죠. 네. 하늘에서 온 소리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서를 하나 써가지고 네.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애유원에, 군산 애유원이라고 하는 네. 고아원에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형이야, 이 고아원 원장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을 가게 됐고 그 고아원에서 참 나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네. 때였죠. 이제 예, 그 중학교 과정인데 네. 예, 중학교 과정인데 상업기술학교 예. 고아원에서 네. 졸업을 했죠. 네.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를 이게 우리 나이로 17살에 그것도 지원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고등 과정은 전혀 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고등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죠. 네. 네. 네. 그래 이제 군대에 갔죠. 그렇게 해서 유년 생활은 네. 네, 그렇게 마쳤습니다. 아, 그 예, 목사님의 그 유년 시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고스란히 그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네. 미치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월북 가신 그 형님이나 이런 가족사 때문에 혹시 곤혹을 치르시진 않으셨나요? 곤혹은 평생의 곤혹이었죠. 예. 내가 이제 선생님 농장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 가지고 그런 때는 근데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단국대학에서 출판하는 네. 고등학교 강의록이 있어서 중고등 아, 강의록이.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규 코스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공부지요. 공부인데 네. 정말 군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그 강의록에 끼어서 오는데 다 시험 내 스스로 이제 시험 봐가지고 시험지 이제 학교로 보내면 네. 채점에서 또 오고 이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는 단국대학을 찾아갔어요. 네. 예, 찾아갔는데 그런 때는 대학의 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정규 고등학교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청강생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네. 이건 거기 안 썼습니다만은 네. 2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예. 그리고 2학년 때 정규 코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뭐 전국 대학 대항 토론회나 웅변 대회나 이런 거 있는데 네. 내가 참여해서 상도 타오고 이랬어요. 오. 청강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2학년 끝나던 무렵에 2년 청강 끝나던 무렵에 전국 국유재산관리요원 채용이 있었어요. 시험이 채용 시험이. 네네. 그때 그게 4급 감류였습니다. 4급 감류면 군에 가면 과장급이었어요. 오, 네. 근데 내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때가 24, 25 이런 때입니다. 네. 그 이제 합격을 했는데 오. 이제 8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그 발령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은 국세청이라고 그럽니다만 옛날에 사세청이라고 그랬죠. 사세청장이 임명권자인데 네. 그 이제 사세청으로 발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 하니까 이제 8사람이 합격자가 있었는데 다 불러서 이제 합격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끝까지 안 부르는 거야. 그래 7번 내보내고요. 네. 나를 이제 그 청장은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서류 하나를 내 앞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도군 의심면 면장한테서 온 신원증명서야. 그 조회서야. 근데 네. 그쪽에서 이제 보내는 분이 쓰는 면장이 네. 예, 문대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밑에 이제 여러 줄 이렇게 써서 네. 보냈는데 보니까 이제 딱 그 얘기가 거기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6.25때 총살당하고 형은 네. 월북한 자이고 네. 윗사람은 윗사람은 네. 나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윗사람은 6.25때 행방불명된 자임. 아이고. 네. 아 근데 이걸 국장이 나한테 주면서 네. 그 사세청장이 나한테 주면서 윗사람은 이건 발령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느 자리고 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소위 연좌제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참 아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야간으로 그 당국대학을 그것도 청강생 제도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주간에는 세무서에서 네. 정직원은 아니고 지금 같으면 고용원이죠. 네. 비정규직이니까 하여튼 예. 고용원, 예. 네. 고용원으로 있는데 대부분 고용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5급되고 4급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험을 그쪽에 시험을 봤는데 안 되니까 발령을 네. 못 받으니까 네. 고민을 꽤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네. 근데 그건 정말 하늘이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계속 이제 세무 생활을 했더라면 네. 선생님은 못 만나죠.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 네. 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19살 되던 애 내가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네. 선생님하고 교통하는 때지만 네. 실제로 내가 함석헌의 사람이 되는 건 될 수 있었던 건 소위 그 역사적인 박해. 내가 네. 있어서 가능했다. 네. 그래 나는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는 네. 민족적으로는 비극이지만 네. 내 개인적으로는 아 그때 내가 그 공무원으로 부적격자로 낙인 찍혔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나 네네. 생각을 하죠. 네. 그 목사님께서 또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고난과 박해도 그 목사님의 그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또 하나의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함석헌 선생님과의 이야기가 잠깐 예.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함석헌 선생님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함께 어떠한 그 교류가 있었고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내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이번 3월에 끝납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탈구한 분량이 갔는데 5년 동안 함석헌 전기를 기독교계에 있는 모 신문에 썼어요. 쓴 적이 있어요. 거기 에, 이달에 마칩니다. 탈구를 하는데 아, 네. 에, 그 제목이 바프 함석헌이에요. 인도어로 바프란 말이 father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 그래서 에, 나는 함석헌을 선생이라고 생각 안 하죠. 네.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천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지만 그래도 목사를 35년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함석헌은 정말 내겐 아버지시죠. 네. 그게 19에 뵙고 네. 어, 선생님 그때가 이제 1958년입니다. 네. 58년에 만나서 89년에 선생님이 가셨는데 네. 에, 그동안까지는 이제 함석헌의 숨으로 살았다. 알 수 있죠. 목사 되는 것도 난 기장은 상당히 격을 따집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네. 이 종교 기독교 집단은 네. 저희 이제 기독교 집단 이제 장준하라든지 문익환, 안병무 큰 신학자들이 다 나온 것이죠. 네. 문동환, 네. 이런 이들, 김재준. 그런데 내가 거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목사 안수를 예수교 감리회에서 받았는데요. 네. 네. 신학교도 예수교 감리회, 한국 감리회 신학교를 나왔고요. 네. 근데 그 신학은 대학으로서 인정을 못 받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 감리회 신학교가 신학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철저한 보수 교단이에요. 네. 그리고 국가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복종하듯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복종하라는 아니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 지금도 보수 진영에는 대통령을 하늘이 뽑은 분이다.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죠. 거의 왕권신수설에 가까운. 거의. 네. 대통령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아. 네. 이제 선생님 뵙고,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고난도 그렇지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도 국가에도. 역사까지도 함석하는 고난의 역사다. 한국 역사를 네. 고난의 역사다. 네. 이렇게 얘기해. 고난 자체는 비극이지만 이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네. 하늘이 넌 내 거다. 하늘이 쓰겠다고 딱 점 찍은 사람은 고난에서 생을 배운다.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함석헌을 만난 데서 내가 받은 큰 축복이 내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비극적인 모든 것들이 네.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을 덕이 없지. 근데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주셨던 거다. 그렇죠. 네. 함석헌은 특별히 그런 분이고요. 네. 함석헌은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오. 부잣집 아들인데 집만 해도 30칸이 됐어요. 그 기와집, 당신 집이. 네. 그리고 아버지는 화국원이라고 하는 큰 한약방 경영을 했는데 한의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중국까지 소문난.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함 의사의 비방을 받기 위해서 평양에 오고 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주. 네. 그런데 함석헌은 이상하게 애기였을 때부터 민중으로 컸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네. 되게 아버지가 부자고 잘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문제를 봐.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고요. 네. 그 부잣집 아들로 평고를 갔는데 평양고보를 네. 평양고보는 북쪽에 평양고보가 있고 남쪽엔 경기고보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보를 졸업시켜가지고 진짜 대형 약국을 생각을 했죠. 아. 한약방을 네. 네. 그런데 나는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건 아기들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다른 거냐?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네. 자신을 여기는 거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놈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시대 눈으로 보면 함석헌은 바보죠. 정말 간대요. 그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예전에 본 책에서 그 민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하나는 그냥 고난을 받는 민족이 있고 하나는 예. 저항하는 민족이 있고 예. 하나는 승리의 기억만 있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민족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여기서 말한 힘이 강하다는 건 의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가장 강한 민족은 저항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진짜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저항하는 우리 민중들이 저항하는 역사가 예전부터 현대사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용어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혹시 사용하신 건 아닌가라는 만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함석헌이 말하는 네. 고난은 저항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아. 네. 함석헌에게서는 고난하고 저항은 나눌 수 없는 용어예요. 네. 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사하는 거죠. 네. 그냥 운명적인 고난이 아니고 네. 아니다라는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고난과 저항은 끊임없이 이게 예, 오고 가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함석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의 진리파지, 사티아그라.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민중과 기도실, 네. 지하실을 오고 가는 데서 나온 진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디의 저항운동은 저항신앙은 기도실의 산물이다. 근데 기도실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건. 네, 네.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광장에 영국 제품을 다 긁어 모아다가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네. 영국 제품이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걸 깨부시거나 태우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광장에 네. 영국 제품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날. 네. 그 행사에 간디는 빠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간디를 어디 가서 머무는 동안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영국 것 다 가져와라. 네. 근데 이게 민족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당신은 저기 물레 돌리면서 네. 이제 스스로 일하고 생산해서 그러니까 자주 아주 확실한 자주하는 민족을 만들자고 하는 거였죠. 네. 네. 어쨌든 그 진리라고 하는 참이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네. 예, 간디는 네.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광장과 기도실을 오고 가는 데서 오죠. 그게 고난과 저항은 딱 동전의 양면과 같죠. 네. 네. 예, 저항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없고 네.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는 고난이다. 네. 그런데 그 고난이 구속의 역사가 되려면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이 돼야죠. 네. 그런 거죠. 네. 예, 민중이 정부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도 그렇고 네. 언론의 게리라전, 민주주의 보호에 민주주의 소위 수호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언론의 게리라전이다. 이게 그렇죠. 네. 암서컨에게는 저항하고 고난이 이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함석헌은 힘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힘이라고 하는 건 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메고 가면 힘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같이 아파, 심파지지. 네, 네. 네? 그런데, 그런데 힘은 업고 가는 법이 없어. 아, 밀고 가거나, 예, 몰고 가거나, 그치. 끌고 가죠. 네. 이 힘이라는 말을 함석헌 철학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항은 뭐 말할 것도, 저항은 네. 함석헌의 용어니까. 네. 네. 네. 김사몽이라고 하는 문필가가 있습니다. 네. 김사몽이라고 하는 문필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함석헌 평전이 있어요. 그 평전 이름이 뭐냐? 저항인입니다. 저항인 함석헌. 문대골 목사님께서 그 씨알의 소리 초대 편집장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알의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씨알의 소리 예, 그 초대 편집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네. 그건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아, 그때는 네. 처음에는 편집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 이제 예, 네. 그 창간호 나올 때는 네. 창간호 나올 때는 선생님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네. 잡지 하나 하자. 아. 이제, 모인이들이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원체 글쓰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젊을 때 잡지 형태의, 잡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그 인쇄물을, 인쇄물도 아니지. 네. 손으로 쓴 거고. 네. 내중에는 가리방으로 긁는 거에 있어. 그리고 아. 등사기로 이렇게 미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상지를 내고 그랬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첫 토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인쇄소에다가 선생님, 첫 토는 선생님 글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갖다 주었죠. 그래 이제 그걸 초대 편집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두호 나오고, 네. 깨집니다. 두호 나오고 폐간당해요. 아. 3호가 나오면서 정식 편집장이 오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2대 편집장이라고 한다면, 네. 나나, 또 나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다 초대 편집장이라고 그러죠. 아. 네. 그때 이제 예. 잡지는 그렇게 선생님이 글 써주니까 네. 그때는 탄압도 없었고 네. 그냥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냥 씨알의 소리라고 해서 냈죠. 네. 잡지도 아주 이상하게 생겨있고 이게 실제 아~ 지금 이제 창간호가 예예 네. 예, 지금 잡지가 여기 예. 보이네요. 아, 네.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잡지입니까? 가서 이제 해온 거지. 오. 그리고 5월을 내고는 네. 폐간됩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역사가 담겨 있는 이게 1970년 그, 예. 4월에 나온 그런데 그게 예. 이제 박정희 정부에 찍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네네. 이게 이제 문공부에 들어갔는데. 창간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네. 1964년도에 자유언론 수호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제야 인사들끼리 그것도 장준하가 조직을 해낸 겁니다. 네. 위원장은 함석헌, 부위원장은 장이욱, 그리고 조직위원장은 장준하였어요. 네. 자유언론 수호연맹. 그건 왜 생긴 거냐 그러면 네. 언론규제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박정희 정권 때. 근데 그 언론규제법을 깨기 위한 민중운동이었어요. 네. 그 자유언론 수호연맹이. 네. 그런데 그 자유언론 수호연맹이 대변인은 장준하고 위원장은 함석헌인데 얼마나 강하게 뭉쳤는지 각계 대표 500명이 뭉쳤습니다. 아, 500명. 그 자유언론 수호연맹에. 네. 이게 너무 강하게 싸우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 민중 조직이 꼭 필요한데. 그러게 청와대에서 대표들하고 좀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대표가 장이욱하고 함석헌하고 장준하가 청와대로 간 겁니다. 네. 가서 박정희를 만난 거예요. 네. 이 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네. 우린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언론 수호연맹을 지키겠다. 이게 청와대에서도 정이 떨어졌죠. 네. 이게 청와대에서는 특히 문공부 분야에는 함석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있어서는 안 될로. 그렇게 알았죠. 네. 그런데 그 대표들이 청와대에 갔다 온 다음에 박정희로서는 정말 수모감을 느꼈을 거야. 그거 폐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위원회법이 폐기가 됐다니까 1964년도에. 아. 그러니까 함석헌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박정희 정권에서는 64년부터는 네. 두어두어서는 안 될 놈이다 딱 찍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박해를 하지 않은 것은 이분이 조직인이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외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뭐 어디 구석을 흔든다든지 예. 이게 정권의 위기를 가져올 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었죠. 그런데 이 잡지를 시작하게 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두호 내면서 네. 폐간됐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3호는 정말 전문 편집인이 옵니다. 네. 이건 함석헌이 불러온 게 아니고 네. 안병무가 아. 선생님 이 잡지는 네. 선생님 잡지로 끝날 잡지가 아닙니다. 이건 민중지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을 한 것이 이제 박선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네. 예, 중앙신학교라고 하는 그 안병무 박사가 학장으로 있던 그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이 사람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대학 국어를 네. 가르치고 있는 네. 강사였어요. 예. 근데 이분을 편집장으로 추천을 한 거죠. 오. 이게 진짜 이제 편집장. 나는 출판부장이고. 아. 이게 그 전에 일했다고 해서 네. 초대 편집장이라. 아. 박성길 목사님한테 죄송하게. 네. 초대 편집장이 셋입니다. 세 사람. 네, 이 CRA 소리를 지금 보니까 그 CRA 소리가 영어로 Voice of People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함석헌 사상하면 또 CRA 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그 CRA 사상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냥 딱 100% 민중입니다. 딴 생각할 네. 거 없어요. CRA 뭐냐? 민중이다. 네. 그건 함석헌 자신의 글 속에 누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민중인 나, 민중인 네. 너 이러죠. 그런데 이제 내 중에 어째서 CR로 바꿔지냐 그러면 민중이란 말도 오용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정치하는 이들이 쓴다 이 말을. 네, 네, 네. 그래서 민중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다. 네. 근데 이 말은 오염되면 안 된다. 이제 그건 함석헌의 고민이죠. 네. 선암동 교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민중이란 말을 살려가십시오. 이랬는데 함석헌은 또 그런 점에서 아주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니까요. 네. CR이라고 그랬죠. CR은 조금 종교적으로 가깝습니다. 종교성에 가까워요. 네. 나를 죽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 민중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나를 역사의 제물로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민중은 그냥 바닥살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네. 민중은 함석헌의 얘기대로 하면 민중에 어떤 형용사가 붙으면 안 된다. 그냥 민중이지. 그런데 정치 노름이 계속되면서 민중이란 말이 오용돼 간다. 또 오염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민중이라는 말을 이제 한 차원 높인 겁니다. 네. CR이라는 말은. 네. CR은 두 가지 절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어야. 아. 그게 그건 안타까운 얘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네. 이게 성공이라든지 뭐 성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네. 죽으면 네. 된다. 종교적으로 가까이 간 거죠. 네. 네. 종교적인 어떤 순교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네. 더 그러니까 많이. 위에 이제 아래아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위에 동그라미는 이건 대우주, 네. 네. 자연, 하나님, 네. 브라만 이런 거요. 네. 부처. 네. 가운데 점 찍잖아요. 네. 네. 나. 이게 그냥 홀로 있을 수 없는 나야. 네. 얘는 하나님 있고. 네. 이게 역사의 주지요. 네. 민중을 그리스도라고는 안 해요. 이게 가운데 내가 있고. 그래서 나와 하늘이 하나가 돼가지고 밑에 리을은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원래 리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선으로 쭉쭉 끈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간 거야. 아, 예. 이런 모임 이런 거예요. 네, 그걸 네. 바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네. 하늘과 내가 하나로 네. 움직이는 거. 그게 민중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민중은 민중만 민중이 길로 없다. 왜냐하면 민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독적인 말로 하면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CR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oice of the People 이래야지 Voice of the Seed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말. 네. 예, 네. 전혀 좀 매치가 안 돼서.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Voice of the People. 네. 그냥 민중의 소리.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그대로 해석이 돼서 이게 CR이 민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근데 일반적 CR의 소리라면 좀 어떻게 보면 예. 함석헌 선생님의 독특한 이런 이 느낌으로 예. 다가와. 함석헌은 역사의 사람이죠. 네. 예. 나는 함석헌을 그래서 따라요. 어떤 사상적인 개념적인 측면, 어떤 신학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세계 함석헌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네. 함석헌은 외국에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함석헌을 정말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바닥 사람이야. 네. 딱 바닥에서 바닥 사람으로 살고 바닥 사람으로 가지요. 네. 네. 그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과 또 아까 자유 언론 소연맹 말씀하시면서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또 최근에 그 장준하 선생의 묘를 이장하면서 명백히 타살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당시 함석헌 선생과 장준하 선생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장준하가 함석헌을 알게 된 것은 신성학교 다닐 때 신성중학교 네. 신성중학 다닐 때 정주 쪽으로 수학여행을 자주 왔다고 그래요. 네, 상당히 긴 거리인데도 먼 거리인데도 네. 왔는데 그때 당시에 평안북도에서 소문난 두 분 선생이 계셨는데 네. 하나는 함석헌이고 하나는 신머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름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네. 근데 두 분이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 그러면 함석헌은 도깨비 그게 도깨비 함석헌이랬어요. 도깨비란 네. 말은 이제 어째서 나온 거냐 그러면 모르는 게 없어. 예, 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 선생이 결석했다 그러면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함석헌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과목이든지 함석헌은 들어가면 다 있게 해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 신비스럽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신선생이신데, 네. 이분은 이제 정주 오산에 있을 때고, 신선생님은 또 신성학교에 있을 때야. 네. 그 안창호 선생님 하던 학교 아닙니까? 네. 네. 거기 계셨는데 이분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어떤 이유가나 요만큼도. 네. 그리고 딱 잘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데리고 엄마한테 가, 부모한테. 예, 며칠 동안은 학교에서 못 봤습니다. 딱 그 은혼해서. 네. 하여튼 신선생님에게 걸리면 안 돼. 이게 유명한 선생 두 분이 계셨는데. 네. 예, 하면서 그냥 이게 이제 신성 학생이 정주에 왔다가.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들은 얘기고, 함석은 신모라고 하는 선생은 들은 얘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들었다는 거고, 네. 더 적극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정주에 있는 신한소학교 선생으로 가, 이 장준하 선생이. 숭실학교에 다니다가 신성으로 가서 신성에서 졸업을 하는데, 네. 그 신성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주에 있는 소학교 선생으로 3년 와서 근무를 합니다. 선생 노릇을 해. 네. 이게 이제 정주는 이제 함석은 선생이 있는 학교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 때. 네. 함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에 직접 선생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네. 이렇게 학생 때 들었고, 선생 노릇 할 때는 가까이 있을 때니까 더, 아, 이런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그래서 드렸죠. 네.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56년입니다. 56년. 이미 그때는 장준하가 사상계에서 사장이 됐을 때. 네. 네네. 52년도에 사상이라는 걸 만들고. 네. 53년도에 거기다 개자를 붙여서 사상계라는 걸 만드는데. 네. 56년 1월호에 함석헌의 글이 나가요. 이제 이게 함석헌이 대중 앞에 나타나는, 소위 대중지에 나타나는 첫 글입니다. 아. 그 글 제목이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였죠. 근데 그때 사상계의 편집위원으로 안병욱이 있었습니다. 네. 숭실대학의 철학교수인. 네. 네. 근데 이 안병욱은 선생님, 함석은 선생을 여러 번 만난 사람이야. 그잖아요. 예. 그 이제 안병욱이 이 장준하의 명을 받아서 함석헌을 만나지요. 네. 글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몇 달 해도 안 주니까. 네. 내중에는 개창호라고 하는 내중에 그 사상계 편집 기자로 일하신 분인데, 편집 부장도 하고 있는 분인데. 네. 데리고 같이 찾아가서 확답을 받아요. 그럼 내가 글을 하나 쓰지. 네. 그래서 나온 게 그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글이지. 이 글이 나오고 사상계가 3,000부가 늘어나. 오. 예.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예, 만나죠. 아. 1956년 1월호. 사상계, 투고 하시는 일로 만나게. 네. 되죠. 그러면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거기 쓰여진 글은. 네. 종교와 역사는 분리할 수 없는 건데, 의도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역사로부터 기독교를 떼가고 있다. 아. 또 실제로 그랬으니까. 네, 네. 우리도 교회 다닐 때는 세상은 다 썩은 거다. 그리고 다 이거 없어질 거다. 바람 같고 구름 같은 거다. 네. 헛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그러고 반대로 한 얘기가 잘 믿어라. 예. 그 믿어라 하는 말은 교회 잘 다녀라 이런 말이었죠. 네. 잘 믿어라. 그리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 네. 참 미국 선교가 한국에 참 대못을 박은 거죠. 독침을 박은 거죠. 네. 근데 대륙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미국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네. 대륙에 있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네. 대개 그 대륙 기독교의 혼을 받은 이들이 이승훈, 이상재, 안도산, 유영모, 함석헌 이런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미국의 미션 라인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네. 이게 대륙 기독교의 혼을 받은 분들이죠.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네. 역사를 과제로 안는다. 살아있는 종교는. 그리고 다 종교라고 하는 건 적어도 고급 종교는 네. 역사의 산물이니까 도저히 역사가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때 네. 나온 게 새로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소위 이 기존 종교는 네. 기성종 이미 기독교가 기성 종교가 돼버렸다. 네. 역사와 분리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담겨진 얘기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자꾸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 눈을 감으면 뭔가 보인다든지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낫는다든지 뭐 장례를 보아준다든지 점처 딱 이제 이런 기독교로 네. 소위 혹세무민하는 네. 그런 걸 질타하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종교로 돌아가라.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장준하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이 사상계를 통해서 만나셨는데 그 이후에 두 분이서 함께 네. 활동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난 그 점 그 지금 질문하신 것보다는 네. 함석헌과 장준하가 만났다고 하는 건요. 네. 한국에 상당히 많은 어떤 가능성을 줍니다. 네. 네. 특히 통일운동 같은 데는 네. 원래 함석헌하고 장준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질이 다릅니다. 질이. 이 얘기하는 장준하를 만지면 깔깔한데 네. 아니 외형은 안 그래요. 외형은 네. 너무 미남이야. 네. 장준하 선생님 사진 보시잖아요. 예예 예, 봤습니다. 예, 미남이시죠. 네, 네. 예. 예, 내가 이상훈 선생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데 성깔은 폭력도 용인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내 느낌입니다. 네네. 네. 혁명가죠. 예예. 일을 만들어내고 아. 죽일 놈을 죽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네. 네. 네. 이건 내 얘기입니다. 예예예. 네. 네. 이게 장유라 선생을 정말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박경수라고 하는 분 이런지 있죠. 근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내 얘기를 안 좋게 들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만나고 예. 선생님 사이에서 오고 갔던 것들로 보면 예. 그래요. 함석헌은 100%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바보야. 네. 예. 장준하 선생님 뭘 만들잖아요. 뭘 만들고 흩트고 네. 또 걷어내고 네. 아주 경영에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상계는 당시에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네. 그 두께도 그렇지만 만드는 것도 13만 부까지 찍었어요. 13만 부 매출업 됩니다. 네. 그런 잡지를 만드는 그건 경영자 아니면 못하는 일이었어요. 네. 실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이라는 독립운동을 실제로 군대에서 예. 독립운동도 하셨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시면서 예. 이렇게 아주 선이 굵은 예. 이런 활동의 예. 경력을 쭉 보이시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두 분이 만나도 보통 만난 게 아니고 예예. 예. 장준하 선생이 함석헌의 장남과 동갑이거든요. 함 선생님이 장준하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그냥 웃는 소리, 이것도 웃었지만. 네. 그런데 함석헌에게는 장준하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 따로 없어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또 아버지라고 해도 장석인 목사에게 붙는 정보다는 함석헌에게 드리는 정이 훨씬 뜨거우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같이 살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남북은 만날 수 있다 이게. 함석헌과 장준하가 주는 물음은 네. 얘기는. 네. 그런데 딱 만나게 한 게 뭐냐 그러면 옳은 일이니까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만난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거기서 공감을 해요 둘이. 이게 장준하가 함석헌을 볼 때 네. 저분은 의의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장준하 스스로도 의의는 포기 못해. 정의는 포기 못해요. 네. 저분이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 예. 함석헌이 장윤화 볼 때 다른 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놈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린다. 그렇게 본 거죠. 네. 거기서 아버지가 보이고 아들이 보인 거죠. 네.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나 네.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리바지 얘기거든요. 네. 아,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피라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내리바지야 어떤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함석헌과 장윤화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예. 그래, 그 이후로는 참 눈물겹도록 같이 살죠. 네. 이제 더러는 이제 너무 시끄럽고 피곤하면 농장에 오셔요. 강원도 농장에도 오시다가 천안도 가시다가. 네. 네. 그런데 일하면서도 아이고 장사장이나 좀 만나야지 풀 매시면서 네. 아이고 내려가면 장사장한테나 가야지 그게 얼마나 지나면 그렇겠어요. 네, 네. 일꾼들 곁에 놔두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때 나는 생각에 야 옆에 일하는 일꾼들 놔두고 저기 사람들 놔두고 해도 너무 하지 사실 그런 생각 반대도 있었죠. 네. 예. 아이고 장사장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두 분이 뜻을 중심으로 예. 자, 혈연적 관계보다 더욱더 끈끈한 그렇습니다. 관계를 네. 맺었다는 걸 알 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중에는 함석헌이가 장준하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함석헌이가 앞장서서 장준하 일을 해주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어디 지방 강연 가면 꼭 네. 선생님 모시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함석헌과 장준하가 뜨는 자리는 청중도 걱정 없지요. 뭐 똘똘한 놈들 촥 모이죠. 네. 예, 정말 두 분은 참 다시 없는 친구였죠. 다른데 전혀 다른데. 네. 예. 함석헌은 일 끝나면 그냥 자기 원효로 그 조그만 집에 그를 돌아옵니다. 거기서 딱 무릎 꿇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명상하지요. 네. 지금 같으면 어떤 그 명성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장준하 선생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함석헌 선생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들어요. 죽으시는 날 그런 네. 게 참 예감이야. 네. 나는 곁에 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박성균 목사님이라고 이게 편집장으로 오셨다는 분. 네. 그분은 딱 7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자기는 안 했지만 7년 동안 그 CRS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그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장준하 선생님 75년 8월 며칠이었나 하는데. 8월 17일. 아, 8월입니까? 예, 예.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먼저 아침에 왔어. 네. 그 함 선생님을 만나러. 예. 죽던 날. 예, 예, 예. 그 등산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네. 예. 근데 그 약속은 있었던, 잡혀 있었던가 봐. 그 전에 이제 오늘 등산하자. 그러고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와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소선 여사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데 무슨 얘기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게 못한 것은 이제 이건 내 판단이죠. 장준하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네. 장준하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소선 여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안 됩니다 이런 거야. 아이 얘기 끝도 절도 없이. 네. 예, 알았어. 근데 표정이 이소선 여사 표정이 아주 사색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조금 이상한 건 장준하 선생에 대한 뭐 꿈을 꾸었다든지 어떤 네. 예감이 있었으면 그걸 얘기를 했어야 그런데 그러고는 그냥 이소선 선생은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네.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네.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장준하 선생한테 그랬다는 거야. 지금 장준하를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함석헌이야 얘기야. 네. 그래 이제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고 내 얘기 있기 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은 선생님 그래도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아침에 오니까 네. 자네 이게 왜 이러나. 빨리 돌아가라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약속했던 이들한테 잡힌 거야. 아니, 나쁜 의미로 잡힌 게 아니라 네, 네. 등산하시려고 억지로 하니까 그냥 갔죠. 네. 그 부분은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소서 선생한테. 장유라 선생한테 무슨 뭐 등산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네. 이 일이 생긴다 네, 예. 하는 걸 안 좋은 예감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그러고 가셨다고요. 내가 나중에 그 이소선 선생한테 한 서너 차례 물었어요. 그때 무슨 예감이 있었냐. 네. 근데 뭐 무슨 일인지는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하고 네. 뭐 일이 날 것 같아서 네. 응? 네. 안 될 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었노라고. 네. 응? 그러니까 찾아갈 때 장준아한테 뭐 흉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갔던 건데 네. 이렇게 갔죠. 하여튼 가실 때까지 뭐 아, 참 애달았죠. 네. 문대골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생명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노원구 상계 1동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개척한 예. 생명교회 그 개척했던 당시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예.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네. 실제로 이제 시민 기구에서 일하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네. 나는 그쪽에 상당한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와 관계가 되는 나.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잡지를 하면서 도저히 이 밖에 나와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일단 찍히니까 네, 네, 예. 예, 도저히 불가능하죠. 고민을 했죠. 근데 그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때야, 내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회나 해보자. 목회나 해보자. 그런데, 일단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네. 죽고 살기로 할 수밖에, 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금방 알아. 금방, 너 어디 갔다 왔지? 이러고. 니네 마누라하고 방에서 하는 소리도 우리가 다 들어. 이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신 시대 네. 흐름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뭐 죽기로 정말 목회를 했죠. 소명이 있어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쪽에 모여 있는 식구들이 다 망해가지고 온 식구들이야. 네. 그러니까 편하지요. 네. 예, 같이 살아만 주면 되니까. 아,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으로. 네. 거기 공부도 한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이러면. 네. 난 거기서 목사 못하지요. 네. 그런 이들이 목사한테 요구를 하지. 근데 거긴 다 망해서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수락산 밑으로 오니까. 네. 그때는 거기 전기 수도 다 없고, 노원교라는 다리도 없고, 이제 의정부로 가는 성황당이라는 데서 중량천 건너서 상계 일동인데 거기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저쪽 쇠말뚝이 크게 박혀져 있고 이게 판선이 있었어요. 이게 베니아 같은 걸로 만든 네. 이게 예, 그냥 뭐 배가 아니고 판채로 건너갔다 하는 거야. 밧줄을 잡고 네. 저쪽 철주하고 이측 철주하고 길게 선 묶어놓고 비가 오면 네. 이제 비가 오면 그 나무 다리 자체가 떠버리니까 넘치니까 그 건너다니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주로 뭘 하냐 그러면 서울 시내 채소 공급 지역이었습니다. 다 논밭이죠. 네. 이게 비닐하우스고 전부 네. 이제 유지 이게 뭐야 유지를 잘 모를 거야. 이게 천정을 덮는 네. 골탈 먹인 그런 종이가 있었어요. 아. 그 천정 용으로 덮는 종이. 네, 그렇게 네. 지어놓은 집들이야. 잘 지은 집은 브로크로 지어서 스레트 덮은 아. 집.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지. 네, 네. 그래도 주민들은 많아. 거기 일터가 있으니까. 막리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을 하나 지었지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참 그런 것도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제 잡지에 손을 떼라고 그러는데 손 뗐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그 사람 지금 죽었어요. 그 중앙정보부 육국 3과 2계장이었는데 와서 우리가 교회 지어주마. 근데 그때 내가 거기 교회를 얼마에 지었냐 그러면 57만 원 들여서 브로커로 싸고 스레트로 덮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전에 300만 원을 돈으로 나한테 준 건 아닌데 우리가 300만 원쯤 예산을 줄 수 있다. 예산 세울 수 있으니까 교회 짓고 네. 목회해라. 그러고 함석헌 선생한테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일단 고문당하고 한번 꺾인 데다가 이제 마누라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해서 받겠다. 내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은 모르시죠. 아무 소리 없지.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로웠던가 봐. 네. 그래 내가 일기장도 아니고 네. 그 하여튼 종이에다가 네. 아무개가 조사관이 왔다. 와서 돈 주겠다고 한다. 교회 지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아 그렇게 했던가 봐. 아 그러고 이제 탄식이 찍고 네. 탄식이지. 네. 그런데 그걸 내가 책상에다 그렇게 써서 놓고 갔는데 참 우리 와이프가 정말 위대해요. 그런 거 보면 딱 이걸 본 거야. 네. 근데 내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다들 내놓으면서 네. 이거 돈 받기로 했냐고 거짓말 못 하겠더라고. 네. 네.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런데 아주 촌색시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잘 믿는 어른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무슨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차만 거짓말할 줄 모르고 네. 근데 그런 분이 그런데 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 근데 바짝 선생님 생각이 나. 이야, 이게 내가 선생님을 팔았구나. 그래 내가 그 조사관한테 아, 그건 정말 속이 안 죽고 있으면 살아나는가 봐. 네. 네. 동지도 물론 필요하고 혼자서는 어려워. 내 마누라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이거 취소하마. 많이 울었어요. 껴안고. 네. 네. 아 정말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그래 이제 내 손 우리 손으로 하자. 네. 그런데 내가 어렵게 뭐 이게 살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들이 있었는데 또 CRS리 출판부장하면서 월급 받은 것도 안 쓰고 어렵게 모이고 있었는데 이게 한 30만 원 있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하여튼 믿고 해보자 그러고. 땅은 26평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 있는 우리 동생이 어느 날 나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서 형님 내가 제대해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나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주는데 그때 이제 CRS리 출판부장 할 때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산 게 그 상계동에 네. 있는 26평의 대지입니다. 네. 그리고 시유지가 열몇 평인가 해서 36평. 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브로커로 교회를 지었죠. 그런데 짓기 전에 그 마을에 소문이 어느 집에 교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이제 새 방에서 네. 새 가정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이냐고. 네. 그런데 분들이 다 노동하는 분들이야. 그런데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인데 네. 그리고 내 신분을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쫓겨나게 됐는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 내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던 한 30여만 원 되는 거 하고 그래도 소문을 들었는지 선생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적은 돈에 그때 내가 CRS리에서 2만 원씩 월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 보내주시고 그 박성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10만 원 보태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57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교회를 브로크로 지어서 네. 스레트로 덮은 네. 교회를 지었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정말 전심을 쏟죠. 다른 일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병든 식구들 있으면 늘 찾아다니고 뭐 그리고 공부하는 놈도 없지.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지. 100%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소문이 뭐라고 나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거지들하고 같이 산단다. 소문이 그래. 너무 좋은 거죠. 그 마을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거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딱 내가 하는 것은 거지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그냥 금방 100명 모이지 200명 모이지. 아, 그러면서 내 속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교 감리회를 가고 싶질 않아요. 네. 이제 그간에 한 5, 6년 지난 때입니다. 1977년 되던 해야. 네. 내가 선생님한테 갔지. 네. 근데 또 선생님도 내 소문을 자꾸 들어. 이제 대구리 어떻게 하고 있다냐, 있대냐. 그녀 자꾸 듣고. 그런데 내가 선생님한테 갔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 알고 있어. 네. 그런데 내가 그 예수교 감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미 CRS리에서 나온 지가 수년 됐는데도 딱 문대거리는 함석헌이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장으로 갈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예수교 감리회를 내가 먹을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NCC로 갈 수 없겠냐 이 교단. 그때 교단 전체 교회가 52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단이지. 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방법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네. 너는 기장 가거라. 기장. 기장에 이제 김재준이 당신 친구들이지 안병무. 네. 안병무가 거의 제자나 같이 장준하 선생하고 같은 또래들인데. 네. 그래. 근데 내가 예수교 감리회 목사인데 예수교 감리회 신학교는 대학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각종 학교 인가로는 학교야. 그러니까 문교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라니까. 그러게 그런데 기장은 그 대학의 출신이 아니면 편입이 안 돼요. 가입을 안 받아.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죠. 또 선생님도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들는지 안 들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추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아무개를 한번 만나봐라. 그동안에 선생님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추천서가 뭐냐 그러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에게 보내는 함석헌의 문대골 추천서야. 네. 그런데 그 서류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해남을 가서 네. 전남 네. 해남에 가서 이준목 목사를 만나라. 이준목 목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부총회장이었어요. 아. 난 그것도 몰랐지. 네. 가서 만나라. 네. 그래 이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준목 목사님한테를 갔습니다. 네. 당연히 이준목 목사님이 나야 뭐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 추천서가 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사신까지 달아가지고 이게 이런 젊은인데 좀 키워봐라. 그러고 하니까. 그 추천서 가지고 내 저기 전입 원서랑 딱 챙겨서 가지고 네. 그때 이 기장 총무가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갔어요. 네. 이제 이 박재봉 목사님이 자격 없는 줄 아니까 방법이 없겠냐 찾아보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하나는 1년 동안 네. 한신에 가가지고 기독교 장로의 헌법 학점을 따야 된다. 아.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고 아니면 네. 기장 목사가 되려면 12과목 시험을 봐야 총회에서 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 목사 된 것은 인정 안 한다. 목사 안수 받은 것은 인정을 하니까 네. 이 시험에 합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잘 되려고 했든지 못 되려고 했든지 교회가 커져가지고 네. 동산을 하나 사서 크게 건물을 짓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내가 1년씩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작업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알아봤죠. 네. 시험 제목도 알아보고 다 해서 이제 12과목. 그걸 다시 쳤죠.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이제 영향력이 있었죠. 이제 접수된 서류에 추천서 해가지고 함석헌 했으니까 지금은 함석헌을 잘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함석헌은 네. 거의 제야에서는 이게 그렇죠. 한 분뿐인 어른이었죠. 네. 근데 그 추천서가 딱 가니까 아 이놈이 별놈인구나. 그렇죠. 이제 교회도 시작을 하고 총회도 그렇게 결정이 되고 네. 그래서 몇 회 안 가서 이제 담임 목사 노회장 그것도 다 이제 우리 선생님 얼굴이지. 네. 총회 위원장이 위원회가 아홉 개인데 네. 수석 위원회가 교회와 사회 위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와 사회 위원장이 됐어요. 예. 그 총회에서. 예. 그리고 퇴임할 무렵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해서 NCC 교회와 사회 위원장을 했죠. 아. 네. 네. 그런 때 이제 우리 김영주 목사랑 다 이제 NCC에 뭐 이렇게 중견 간부들로 일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다시 사회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복귀할 수 있는 예.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2011년 4월에 그 목사님께서 그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촌교회 운동인 예, 비전 예. 2015 운동을 비판하셨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삼촌교회 운동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가난해질 줄 모른다라고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국 교단들이 다 그렇죠. 뭐 5천개 운동, 만 1만 운동, 이게 소위 대량 운동. 네. 근데 원래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신구약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구약의 이제 역사적인 밑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구약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교리가 네. 참 교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집에서 쫓겨나는데 무엇 때문에 쫓겨나냐 그러면 자기 고향에 있는 종교가 난나일이라는 종교인데 종교의 특색이 뭐냐 그러면 양입니다. 양. 아. 그래서 잘 믿는 것과 양을 꼭 연결을 시켜요. 아. 그게 난나일은 뭘 보장하는 신이냐 그러면 대량 수확.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대량 축적. 많이 모으게 해. 네. 모이게 해. 이게 이제 그 난나일의 특징인데 네. 기독교 신앙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사회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고 고향을 떠요.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 네, 네. 이게 성경도 바로만 보면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소위 민중 시각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민중 시각이라고 안 해도 바로만 보면 나 같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런데 믿음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수량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네. 놓으면 네. 믿음이 전부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부분을 읽게 되냐 그러면 믿어서 잘된 부분만 자꾸 읽게 돼요. 그런 부분을 외우고 그런 부분을 설교하고 그런 부분의 설교를 듣고 이러면 사람 버리죠. 이게 딱 지금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네. 사람 버리고 미치게 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종교 풍토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이런 거예요. 다르다고 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렇죠. 내 신과는 다른 거다. 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은 숫자하고는 관계없는 신이야. 소위 수량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끊임없이 뜻을 추구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내 신이 아니다 네. 라고 고향을 등지고 나옵니다. 어. 그래서 새 역사 종족을 만들어내요. 종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소위 신구약을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신학적인 자리에 서면 내청교회 하는 것은 성서에 대한 반역이죠. 아... 그런데 기장도 모르는 사이에 네. 기장 지금 1600개 교회쯤 돼요. 아... 내가 기장에 가입했을 때 1977년도에 1260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생긴 거지. 네. 근데 교회가 잘 생기는 교단은 무슨 현상적으로 뭘 복 받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자꾸 이제 뭐 뭘 주어야 돼. 미치게 만들어야죠. 근데 내가 볼 때 기장도 내가 처음에 함석헌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때는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몇 년 지나면서부터는 이건 아니다. 그런데다가 총회에서 삼천교회 운동을 총회 주제로 네.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총회 주제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얘기한 것이 그런 거죠. 네. 안 된다. 이게 몇천교회 운동이라니. 그러면 2,999개는 안 되겠냐. 내가 얘기한 거죠. 네. 네.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힘. 나는 박정희 정권을 용서 못하는 것은 네.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던 정권이에요. 네. 힘 가지면 안 되죠. 조금은 약해야지. 그래야 민중이지. 네. 네. 기장도 이게 아주 지금은 더 우습게 돼가지고. 아이고. 네. 예. 보면 이 기독교 내에서 이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나쁜 겁니다. 네. 네. 비판... 이 한국 기독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대교회가 앞장을 서 있으니까 네. 네. 대교회가 앞장을 서 있는 한 두 가지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우상에서 못 벗어나요. 네. 첫째 네. 방공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 교회가 가장 쉬운 자리를 점할 수 있어요. 방공을 얘기하면 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의 앞장에 있어요. 그것도 일선에 최일선에 그래야 대교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교회가 앞서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 나는 다들 정말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이 네.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아는 예수 때문에 하는 얘기야. 예수는 아, 뭐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표현도 우스운 소리지. 우스운 네. 소리인데 예수는 딱 버리는 사람이야. 뭐든지. 네. 버림으로 얻는 사람이야. 네. 갖는 한 역사적인 걸 못 얻어요. 네. 기독교는 이러다 망하죠. 네. 불교도 이러다 망하고 국가도 이렇게 하다 망하죠. 네. 1부에서는 문대골 목사님과 함께 참된 기독교 사상과 종교인의 자세 그리고 특히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2부에서는 문대골 목사님과 그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